창마다 아쉬움 두고 나 혼자 가는 길은 외로운 길 슬픈 길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그리움 가슴에 간직하고 가는 길은 슬픈 길 당신은 너무